머리가 자꾸 튕겨 마음만 급한 아이처럼 난 crying cry Call me baby call me baby 네가 내 맘에 그린 핑크빛 보물 써 언제 카페 사갔어 You still my love boy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져 난 매일 Call me baby call me call me 푹푹 티나지 않게 몰래 숨기려 해도 만져봐도 나에게 빠져있어 알잖아 You can make my heart beat fast So can you do that? 온종일 내 머리 위로 네 생각만 빙돌 귀를 막아도 울려대는 띵동 every love boy 너에게 빠진 걸까 Give me your love boy I am your hero 정신 없이 빙봉 난 이미 KO 너 하나로 빙고 every love boy 사랑에 빠진 걸까 Give me your love boy 빙동 중에 울려 너와 두 눈이 마주칠 때 날 들었다 놨다 그런 눈빛 너무 미워 내 맘은 동동동 또 쿵쿵쿵 뛰게 해 Oh baby 네가 눈치 못지게 너를 상상해 네 빨리게 Oh baby 이미 난 준비됐어 언제까지 기다려 매일 보고 싶은 걸 다 알잖아 you know that 누가 뭐래도 나의 죄는 너야 너 Call me baby Call me call me 조금 참아보려고 애써 아닌 척해도 난 누가 봐도 나에게 빠져있어 알잖아 you can make my heart beat fast So can you do that? 온종일 내 머리 위로 네 생각만 빙돌 귀를 막아도 울려대는 띵동 every boy 너에게 빠진 걸까 Give me your love boy I am your hero 정신없이 빙봉 난 이미 KO 너 하나로 빙고 every boy 사랑에 빠진 걸까 Give me your love boy Oh yeah 밤새워서 쓴 편지를 읽었나 몰래 넣어둔 내 선물을 열었나 들어봐 열어봐 내 맘을 boy Oh oh oh 아이처럼 식어버려